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말 첫걸음의 이재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제25과입니다. 중요 표현은 机の下に入れ 책상 밑으로 들어가입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유학생 안나입니다. 스즈키 교수님의 일본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제25과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중요 표현은 机の下に入れ 책상 밑으로 들어가. 지진다. 민나 오치츠이테 机の下に入れ. 揺れは収まったようだ。びっくりした。日本は本当に地震が多いですね。 대화 내용을 설명해 드리죠. 스즈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다. 지진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진은 지진이란 뜻이고요. 다는 문장 끝에 붙이는 です의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정중한 표현은 지신です라고 하면 됩니다. 이어서 스즈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나, 오치츠이테. 모두 진정해 라고 말했는데요. 민나는 모두, 다들이란 뜻이고요. 오치츠이테는 오치츠키마스. 진정합니다의 태형인데요. 오치츠이테쿠다사이. 진정하세요의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机の下に入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라고 말했는데요. 오늘의 중요 표현으로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机는 책상이란 뜻이고요. の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조사입니다. 下는 아래, 밑이란 뜻입니다. 机の下 책상 밑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위는 上라고 합니다. 그리고 に 는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고요. 하이레는 들어가란 뜻으로 하이리마스. 들어갑니다의 명령형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합니다. 명령형은 처음 나왔네요. 네, 명령형은 긴급 시의 지시나 또 교통 표지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재해 시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피해라는 니게마스. 피합니다의 명령형인 니게로입니다. 이어서 스즈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유레와 오사맞다 요다. 흔들림은 가라앉은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요. 유레는 흔들림이란 뜻이고요.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오사맞다는 가라앉았다 라는 뜻인데요. 오사마리마스. 가라앉습니다의 다형, 그러니까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다. 는 것 같다란 의미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친근한 사이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다의 앞에는 동사 마스형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형을 사용한 것이죠. 그럼 요다의 정중한 표현은 뭐죠? 요데스라고 합니다. 이어서 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끄리시다. 깜짝 놀랐네라고 말했는데요. 미끄리시다는 깜짝 놀랐다란 뜻입니다. 미끄리시다는 미끄리시마스. 깜짝 놀랍니다의 타형인데요. 타형은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죠. 日本は本当に地震が多いですね. 일본은 정말로 지진이 많네요 라고 말했는데요. 日本은 일본이고요. 와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本当に는 정말로이고요. 지진은 지진입니다. 나는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고요. 오이는 많다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적다는 스크나이입니다. 그리고 데스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네는 동의를 구할 때 문장 끝에 붙이는 조사입니다.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 와와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가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제는 이야기 전체의 테마를 말하는 것으로 와로 나타냅니다. 주어는 주제에 관계된 것인데요. 수로로서 그 모습이나 상태에 대해 서술을 합니다. 이 주어는 가나 와로 나타냅니다. 주제와 주어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장이 코끼리는 코가 길다입니다. 코끼리는 조이고요. 코는 하나, 길다는 나가이인데요. 전체로는 조와 하나가 나가이,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고 합니다. 그럼 주제가 코끼리이고 주어가 코가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표현을 사용해서 그녀는 머리카락이 길다는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카노죠. 머리카락은 가미입니다. 카노조와 가미가 나가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중요 표현은 机の下に入れ, 책상 밑으로 들어가입니다. 지진다. 민나 오츠츠이테 机の下に入れ. 이어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코너입니다. 이 강좌의 감수자인 도쿠나가 아카네 선생님이 학습 포인트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은 동사의 명령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教えましょう. 네,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동사의 마스형에서 명령형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마스 아음절의 모음이 에로 끝나는 동사는 마스를 로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먹습니다. 다베마스는 다베로, 먹어라가 됩니다. 그리고 마스 아음절의 모음이 이로 끝나는 동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를 로로 바꾸는 것인데요. 일어납니다. 오키마스는 오키로, 일어나라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스를 떼고 그 아음절의 모음을 에로 바꿉니다. 대화에 나왔던 들어갑니다. 하이리마스가 이 유형인데요. 하이레, 들어가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옵니다. 기마스는 예외라서 고이, 와라가 됩니다. 명령형은 강제적인 의미가 강해서 주로 아랫사람이나 친한 친구 등에게 명령조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부드러운 명령 표현은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나사이로 바꾸면 됩니다. 먹습니다. 다베마스는 다베나사이, 먹으세요가 되고 들어갑니다. 하이리마스는 하이리나사이, 들어가세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코너였습니다. 이어서 의성어 의태어 코너입니다. 지진으로 가구가 흔들리는 소리죠? 네,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타가타, 가타가타는 선반이나 책상 등이 덜컹덜컹 흔들리는 소리를 표현합니다. 지진과 관련된 의태어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그라그라, 그라그라 는 건물이나 가구가 크게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의성어 의태어, 오늘은 가타가타와 그라그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안나의 한마디 코너입니다. 지진 때는 먼저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대. 네, 제25과 공부 어떠셨는지요? 오늘의 중요 표현은 机の下に入れ, 책상 밑으로 들어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안나의 대학 생활이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